자동차 생산량 세계 8위, 대미 수출액 세계 8위, 대형 선박 수주 세계 1위,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비록 피부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세계 속의 우리의 등수는 이렇게 화려합니다. 하지만 또 오래전부터 우리의 그늘로 남아있는 순위도 있죠. 산업재해 건수 세계 1위,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세계 2위, 그리고 복지 수준 세계 122위. 한강의 기적이, 잘 살아보세요의 구호가 모든 개발 도상국들의 표본이었듯이 복지제도 역시 표본일 수 없느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복지학 하는 선생님 혼자서요. 대전 동구 인동의 김영진 씨, 친구분 김종환 씨가 들었으면 힘이 좀 났을까요?

대전 동구 가양동, 자양동이군요. 유삼수 씨. 이 곡은 어땠던가요? 리얼리티 바이트 중에서. 스키즈가 부른 탐프티드였는데요. 마이샤로나 신청하셨지만 얼마 전에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들려드리지 못한 이 탐프티드 띄워드렸습니다. 리얼리티 바이트의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 제목은 약간은 촌스러운 청춘 스케치인데요. 소위 X세대 영화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위노나 라이더야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인기작, 화제작들을 내놓고 있는 배우고요. 위노나 라이더와 함께 출연했던 에단 후크. 아마 그의 모습을 여기서 새롭게 발견한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에단 후크가 맡은 역은 자유분방한 가수 지망생 트로이 역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보다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에 젖어 살고 있는데요. 조금은 터프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그 모습이 아마도 청소년 관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에서 에단 후크는 밴드의 리드 보컬이었죠. Hey, That's My Bike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밴드의 리드 보컬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 노래도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 솜씨 한번 들어보죠. I'm nothing. 영화 리얼리티 바이트스를 보면, 청춘 스케치를 보면 야단 호크가 위노나 라이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대의 I'm Nothing을 굉장히 하늘 담아서 부르는 것 같죠. 야산 호크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봤는데요. 부산 당리동의 박정석 씨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민경이에게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요. 며칠이 지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이틀러도 제가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PC통신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고 또 엽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민경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너무 고맙다네요. 보고 싶답니다. 정말 빨간 하트가 뚝뚝뚝뚝 흐르는 엽서입니다.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박정석 씨. 자, 이 에단 호크의 얘기 계속하죠. 리얼리티 바이츠에서 에단 호크 참 돋보였죠. 터프한 이미지긴 했지만 아마도 이 실제 나이와 비슷한 세대로 나왔고 또 깔끔함보다는 이렇게 좀 헝클어진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 그 매력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단 호크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올해 26살입니다. 이 청년, 지금도 청소년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말로 우상이었던 건요.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것은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출연하면서부터였죠. 여기서 에단 호크가 맡았던 역은 소심한 소년 터드 앤더슨 역이었습니다. 이 터드는 같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형 때문에 늘 압박받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들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죠. 에단 호크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장면, 두 장면이 있어요. 늘 수줍어하는 터드의 소심증을 고쳐주기 위해서 키팅 선생은 그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면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상상한 것을 표현하게 하죠. 이때 카메라는 빙글빙글 360도 회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돌기 시작하던 카메라가 점점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때 관객들은 긴장과 함께 그래서 뭔가가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흥분을 느끼게 되죠.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에단 호크가 영화 끝에 가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해고당한 키팅 선생이 사물을 가지러 교실로 들어왔을 때 그때 에단 호크는 키팅 선생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제일 먼저 책상 위로 올라가죠. 이 장면을 볼 때 느낀 것은요. 함께 출연했던 뭐 게일 한센처럼 반항적이지도 않았고 또 로버트 숀 레너드처럼 어른스럽지도 않았지만 에단 호크는 이 장면에서 조용하게 숨겨왔던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의지를 한순간에 엄청난 힘으로 폭발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면 함께 들어보죠. Question 1 rates the poem's perfection. Question 2 rates its importance. And once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determining the poem's greatness becomes a relatively simple matter. If the poem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of a graph... Mr. Keating, they made everybody sign it. Mr. Anderson. Mr. You gotta believe me, it's true. I do believe you, Tom. Leave, Mr. Keating. But it wasn't his fault. Sit down, Mr. Anderson.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Mr. Keating.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t.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Thank you. Thank you, Boris. Thank you.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자, 에단 호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답답할 정도로 나약해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를 폭파시키는 어떤 내적인 것들을 폭파시키는 그 놀라운 힘이 그 에단 호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강직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좀 순해 보이는 사람이 화날 때 더 무섭잖아요. 그런 무서운 힘이 바로 에단 호크의 매력에 저변에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에단 호크가 자신의 개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단 호크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출연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 역이 아니었대요. 타드 역이 아니라 자살하게 되는 니일 역을 맡을 예정이었답니다. 로버트 션 레나드가 맡았던 그 역이요. 그런데 대사 연습을 지켜보던 피터 위어 감독이 그를 터드로 바꿨죠. 아마도 이 대사하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대사 연습하는 그 모습에서 에단 호크의 그 진정한 그 어떤 캐릭터를 발견한 모양이죠. 에단 호크의 영화 데뷔작은 리버 피닉스와 함께 공연한 익스플로러스입니다. 14살 때였죠. 이 영화는 조단테 감독이 연출을 맡은 89년도 영화인데요. 겁쟁이면서도 큰소리나 뻥뻥 치는 에단 호크, 또 컴퓨터 천재 소년인 리버 피닉스, 덩치가 큰 제이슨 프레슨, 이 세 명의 소년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외계의 우주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익스플로러스에 출연했을 때 에단 호크와 리버 피닉스 둘 다 모두 14살이었어요. 그래서 참 애틴 동글동글한 귀여운 얼굴들이었죠. 영화에서 에단 호크가 맡은 역은 머릿속에 든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조금은 겉멋이든 그냥 쉽게 말해서 좀 껄렁껄렁한 그런 소년이었죠. 우주선을 만들고 조종하는 것은 모두 리버 피닉스 일이고 에단 호크는 옆에서 큰 소리나 치고 폰만 잡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에단 호크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왠지 속이 조금 비어 보이는 듯하고 또 왠지 어딘가 부실해 보이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격정을 적절하게 폭발시킬 줄 아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을 지닌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영화 Explorers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주중학교 2학년 6반 껄렁이들에게 띄워드릴게요. 하이텔러, 천리안으로 추정훈 학생이 그렇게 자기 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익스플로러스 중에서 First Flight. Explorers 중에서 First Flight, 제르 골드 스미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다노크는 1970년생입니다. 11월 7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어요. 우선 연기를 시작한 곳은 연극 무대에서였어요. 연극 무대에서 연기력을 쌓은 후에 영화계에 진출했는데요. 그 첫 번째 영화가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익스플로러스였죠. 그런데 평론가들은 지금도 에사노크의 출연작 중 최고의 작품은 바로 이 영화 익스플로러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사노크로서는 그다지 좋은 평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의 영화들이 이 어렸을 때 영화만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에사노크는 이 영화를 찍은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영화계를 떠나서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뉴욕대에서 연극을 전공했는데요. 연극을 전공하면서 연극일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연극 수업에 매일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극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역사와 영어로 바꾸죠. 그렇게 쉼없이 연기 연습을 거듭해 왔기 때문인지 이 죽은 시인의 사회로 컴백 하자마자 그는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다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죠.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91년 미스터리 데이트로 본격적인 성인 배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데이트에서도 그는 뭐 여전히 청소년에 가까운 역이었죠. 아주 소심한 터미가 고대하던 이웃집 아가씨와의 데이트를 성사를 시키는데 문제는 데이트를 위해서 특별히 빌린 형의 자동차였습니다. 그 자동차와 마약 집단과 갱과 함께 얽히면서 그의 데이트는 엉망진창 정말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정신없는 영화였는데요. 정신없는 영화였던 만큼 이 곡의 제목도 정신없습니다. 그룹 3이 부르는 크레이지 영화 미스터리 데이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 1동의 박향미 양께 드려드렸습니다. 그룹 시리 부른 Crazy, 영화 미스터리 데이트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에산 호크가 이 영화 미스터리 데이트에 출연한 그 다음에 92년에는 무려 3편의 영화에 계속 출연합니다. White Fang, 늑대개, Rich in Love, 또 Alive 이 3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프랭크 마셜 감독의 Alive는 충격적인 실화 때문에 특히 화제를 모은 영화였죠.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구출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에단 호크는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참 뭐랄까 그 전에 그의 연기와는 조금 다른 그야말로 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성인 배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연을 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나약해 보이는 외모가 이 영화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었어요. Alive에서 비행기는 설경에가 안데스산맥 깊숙이 추락했는데 White Fang, 이 늑대기에서도 역시 눈 덮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새끼 늑대를 데려다 키우면서 정이 들어버린 소년, 그 소년으로 에단 호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총 깊숙이 사는 산골 소년 같았어요, 얼굴이. 하지만 그보다도 이 영화에서 에단 호크에게서 또 다른 매력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랄까 순결한 영혼을 가진 듯한 그런 얼굴이 에단 호크에게서 보여졌는데요. 세련된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는 촌스럽게 그지없는 외모지만 그 외모에서부터 발산되는 어떤 순결함, 그것이 그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영화 자체는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에단 호크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남양동의 최보람양 듣고 계십니까? 영화 Alive 중에서 아베 마리아 띄워드립니다. 아론 네빌이 노래합니다. see a plain old Marie, oh, a crack, see a plain old Ave, Ave,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ventris tu. 영화 Alive 중에서 아베 마리아 들어봤습니다. 아론 네빌의 음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 에탄 호크의 장점은 뭘까, 그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고 그리고 순진해 보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 소년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 엄청난 힘을, 엄청난 정열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심리 묘사에 참 적격인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또 멜로드라마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록 다 자란 청년이지만 아직도 애띄어 보이는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순결함, 또 적당히 반항스러워 보이는 눈매가 감성이 한참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참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다노크의 장점이 잘 살아난 영화가 93년도 작품 나의 청춘 워터랜드, 워터랜드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와 공연했죠. 여기서 에다노크는 역사 선생님인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시종일관 아주 신랄한 그리고 좀 입이 꼬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반항적인 태도로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 모습이 거칠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정이 가지요. 왠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난해 94년작 그러니까 청춘 스케치 리얼리티 바이트에 와서 와락 성장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에탄 호크는 그 약간의 내성적인 기질만큼은 아직까지 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탄 호크는 연출에 참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친구들과 단편 영화 스트레이트 원을 만들어서 썬댄스 영화제, 그 로버트 레드포드 재단이죠. 이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글쎄요. 조만간 장편 극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리차드 링크레이터 감독의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줄리 델피와 함께 공연 중이라고 하네요. 아, 줄리 델피와는 또 어떤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갈까요? 저널리스트인 에단 호크가 기차간에서 프랑스 여대생인 줄리 델피를 만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단 호크는 멜로드라마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에단 호크가 좀 섬세한 가족 멜로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92년 영화 브루스 브래스포드 감독의 Rich in Love입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한 가족이 어머니가 갑자기 무단 가출함으로써 흔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한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또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영화죠. 알버트 피니가 아버지로 나왔고요. 무단 외출한 어머니 역으로는 질 크레이버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웃집에 사는 소년, 이 가족의 한 구성원인 딸을 좋아하는 소년 역으로 바로 에단 호크가 출연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역을 맡았어요. 하지만 참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런 역으로 나왔는데요. Rich in Love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그 유명한 영화 음악가 조르지 딜로리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플래툰, 줄과 짐 등의 음악을 맡았죠. Rich in Love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강원도 강릉 사천면의 김지순 씨, 천리안의 이태열 씨, 하이텔의 정헌준 씨, 장광호 씨, 이기민 씨, 박홍순 씨, 또 효정이를 사랑한다고 하신 원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띄워드린 Be My Baby, 로네츠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추억에 젖게 만드는군요. 이래도 됩니까? 최서연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이 편지가 어딨죠? 예, 강동구 명일동의 최서연이야. 종이 인형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그 종이 인형이라고 해서 종이 이렇게 마본지로 된 거 문방구에서 팔거든요. 그러면 오려가지고 옷도 입히고 그러는 건데 요즘에도 이 종이 인형이 있긴 있군요. 너무 예쁘네요. 전 예전에 이 종이 인형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직접 그리고 옷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CD 보내드리고 싶어요.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곡은 여러분 잠 들만 하면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잠이 깰 때면 영화 어린 연인 중에서 오희진 씨가 부르는 곡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